민주조선신문 창간 이룬돌 기념보고회가 3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민주조선사 일꾼들, 기자, 편집원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신문 창간 이룬돌을 맞는 민주조선사 기자, 편집원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35 1946년 6월 4일 신문을 창간해 주시고 친히 제호를 민주조선으로 달아주시었으며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신문을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력한 출판 보도 수단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민주조선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노동당의 주체적인 출판보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 데 대해서 축하문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